Well, I'm in the back, well, this your boy Sean L. This song is all about me, part 1. Shout out, Sean L. the Pony. 와임을 강하게 내 생각을 또 Pony, watch me. You never know I shine like this. What? 천천히 다가서 내 이름은 Sean L. Please press play right now. 내 움직임은 그래 it's like slow motion. 거기다 더해진 so much emotion. 내 노래 시끄러운 자들은 get out my way. Once again this your boy Chanel. Born in Korea but I moved to the USA. Manhattan, Queens, Bronx, no doubt. Brooklyn 그곳은 험난한 도시 NYC. 하지만 이겨내 고집스러운 my pride. I try to try, I'm the type for fight. You wanna face to face, walk that. It's time for me, Sean. You better know my name, that's me, Sean. Call my name, girls. Call my name, boys. What's my name, Sean? Boy, they call me Korean Mafia. 하지만 내 몸은 지금 여기 South Korea. I serve in military, dirty, dirty rock navy. 필승 479기. 10년간 운동으로 다져진 내 몸은 이미 무기. 평생을 함께할 내 왼팔에서 코마까지 이어지는 affectionate tattoo. 출렁인 목걸이 나를 더 세게 만들지. 지금 내 손에 꽉 쥐어진 마이크로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나만의 강한 혼. 타고난 내 목소리는 Chanel. 너 뭐해? 그래 그렇게 이 곡에 푹 빠지게 K-힙합에 목말라 있는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 화끈한 비트에 그냥 춤을 추면 돼. 그래 그렇게 Shut up.